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조선인민군 내무군 군인 동무들,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국동방송에서 전하는 1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았죠. 그래서 목을 매려고 허리띠를 풀어 목욕탕 고리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 목을 매단 후 의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날가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변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밖으로 나가보니 조금 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다. 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가남 해외의 우리 한민족 애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가능성이 단 1%도 없던 요셉이 가진 것은 주님께 대한 희망뿐이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서, 굴 속에서, 심지어 사자밥이 되면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날들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 첫 찬양 보내드리며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터널 속에 나의 삶,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리.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나가리.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고난과 절망과 실패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손을 떼었거나 등을 돌렸거나 당신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절망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더 좋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십시오.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터널 속에 나의 삶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리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 나가리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리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주 예수여 은혜를 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복음방송입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극동방송과 서울극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앙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 군인이셨고 탈북하였다가 9번의 강제 복송을 당하고 다시 탈북하여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순실 집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집사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맞아요. 네. 목사님도 계속 바쁘시니까 만 얼굴 볼 때가 정말 없네요. 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여러 예, 지방에도 좀 다니고 간증 집회도 네. 다니고. 예. 아, 그러셨군요. 네. 집사님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9년 차 됐고요. 북한에서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꽃제비 생활로 정말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어엿한 방송인으로 또 집사로 이렇게 성장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순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바쁘시죠? 예, 많이 바빠요. TV도 나가실래, 또 방송도 하실래, 아. 또 간증 집회도 하시고, 네. 강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예. 제가 아임 홈쇼핑에서 또, 예, 아. 물건을 이렇게 또 팔고. 아, 그래요? 네, 저희 이름을 예, 걸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이순실 집사님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북한에서의 삶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삶, 또 대한민국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있는 우리 이순실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께서 북한에 계실 때 군생활도 하시고 하셨다 했는데 그렇죠. 네.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저는 평양시 보텅강구역 라건거리 여기가 예, 저 출생지고요. 아. 예, 중학교 그 졸업 시기는 황해북도 평산에 있었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아버지가 이군단 집으로 이사 오시면서 네. 예, 거기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됐죠. 아. 그래서 이군단 15사단 개성시 장풍군 대덕산 내에서 네. 군복무를 마치고 11년간 네. 군복무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대덕산이란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 김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대덕산 처소잖아요. 아, 예. 그러셨구나. 이거 이곳에서 제가 군복무 했던 것만도 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 11년 동안 군사복무를 그렇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여군으로서 11년 동안 군사복무하면서 북한의 군 그 상황이 어땠었나요 그때 당시? 예, 이제 제가 역으로 우리 목사님께 이순실 집사님은 11년간 어떤 예, 군복무하면서 무엇을 제일 잘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예, 우리 이순실 집사님은 네. 북한에서 군생활을 하실 때 네. 어떤 걸 제일 잘하셨어요? 저는 도둑질만 하다 왔어요. 아이고. 왜 그러냐면 예,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김부자들이 아무리 그 부대를 현지 지도한 부대지만 여군들도 어디 가서 자립자족 예, 예. 이렇게 모두 없으면 있게 만들고 죽으면 살게 하라 이런 명령들이 많잖아요 군부대. 예. 그래서 아 정말 어디 가서 훔쳐오지 않으면 먹을 곳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군복무 기간에 제일 잘했던 것이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랬구나. 네. 참. 저도 군사복무는 1년을 했습니다만 아. 참 북한에서 군인들의 삶이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나갔는데 부대에서 주는 게 없으니까. 매일 염장무. 11년 동안 네. 저는 염장무를 몇 턴 먹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초대석에 이렇게 네. 거쳐가셨는데, 네. 여군으로서는 우리 집사님께서 처음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때 네. 그러면은 여군으로 계실 때 무슨 병정이셨어요? 저는 간호원이었어요. 아, 네. 간호원이셨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 치료 사업을 하는 군인들 그 직무에 보면 간호원들이 제일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먹는 부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군들도 네. 간호원들이지만 매일 나가서 그냥 막 고름 퍼야 되고 달구지 아. 끌고 다니면서 남새 접수하러 다녀야 되고 네. 여군들 생활을 돌아다 보면 매일같이 그냥 농사 짓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이따금씩 고기가 한번 생기게 되면 네. 뭐 이것은 솔직한 말로 다 웃사람들이 다 먹고 뭐 일반 병사들은 뭐 돼지가 장아 싣고 건너간 물, 돼지가 목욕한 물 이런 정도로 아. 예 그렇게 제가 지금도 고기를 좋아하지만 네. 군대 생활 기간에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아,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또 충족시켜야 되니까 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예 토끼 훔쳐오고 아.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아, 정말 그 군복무 기간이 여성들은 제일 성스러운 것이라고 했던데 그런 네. 시기라고 꼽히는 시절에 그냥 아닌 게 아니라 도둑질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그때 상황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간장, 된장, 소금도 다 자급자족했어요. 아. 네. 아니 뭐 나라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들인데 나라에서 그렇죠. 대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대 자체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참. 그 군인들이 후방 물자를 공급해주는 후방부가 있잖아요. 네네. 후방부에 가면 된장떡이 그 나무로 이렇게 통으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된장통 나무로 네네. 묻은 게 그게 된장이 발라져갖고 빳빳이 그 말라붙은 된장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후방 물자 타러 갔다가 그 된장을 저녁에 된장국을 먹고 싶어서 그 말란 예. 된장을 뜯어갖고 비닐봉지에다 담아왔던 일도 생각이 나요. 아. 후방부 자체가 창고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예. 맨 둘 꿇는 게 뭐냐 창고에 쥐밖에 꿇는 게 없어요. 아. 후방물자 먹는 거는 둘째치고 군인들 옷 공급하는 피복물자도 많이 피복 부족했어요. 피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여름 거하고 하복하고 예, 겨울, 상복 예. 예, 뭐 이런 것들 겨울복 예. 동복 이런 건데 예. 신발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더구나 저는 뭐 키도 크고 발도 크다 보니까 네네. 또 사이즈가 잘 나오질 않아요. 아. 예, 그래서 늘 신발 걱정을 했어요. 너무 신발이 없어갖고 2년에 운동화 한 컬레 주는데 아. 새 운동화는 신입병사 시절 넘어가서 부대 배치 받을 때 새 신발 신고 간 게 전부예요. 아. 들어가자마자 구대원들이 뺏었어요. 네. 그때부터 혼신발 신은 게 제대될 때 어쩌다 한번 새로 들어온 병사들 신발 빼서 신고 온 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신발이 부족해서 사회 운동화를 신고 제가 군복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부대 지휘부에 이렇게 무슨 상하검열 할 때마다 그 작은 신발들 그거 발꼬락 꼬부리고 신고 나가서 발이 아파서 발 저리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그것까지도 우리 부대 군의들도 군의 소장도 네.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셨군요. 신발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간호원이셨는데 예, 예. 간호사셨는데 그러면은 그 병동에 예. 환자들 치료하는 그 의약품 같은 건 그렇죠. 어땠습니까? 제가 원래 입원실 담당했었어요. 예. 처음에는 구강과를 예, 전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치과죠. 치과. 예, 네. 이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입원실을 담당했어요. 근데 입원실의 담당자는 정말 쉽게 고기를 맞질 못해요. 저처럼 예.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아. 막 사람을 막 남자들이니까 남자를 그렇지. 막 풀어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간염, 결핵, 폐결핵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후방 부대보다 전방이기 때문에 페니실린, 마이실린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환자들한테 들어가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안 들어가거든요. 약은 처방까지 다 나오고 투약까지 다 본인에게 나가지만 이 약들을 간호원들이 다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빈 페니실린병에다가 뭐 식염수에 갖고 흔들어서 환자들 옹치다 주사를 놔줘요. 그러면 환자들은 그 주사를 빈 그 그냥 식염수 주사를 맞고 아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항생제를 맞았으니까 폐결핵이 좀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간호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무슨 뭐 이렇게 나가면 그 농촌 부락 있잖아요. 이런 데다 마이시린, 페니시린 주고 간호원들이 뭐 먹을 거라든지 그다음에 담배, 술 이런 걸 얻어가지고 자체로 개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나마 군인이기 때문에 약품을 예. 가지고 이런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예. 집사님께서 그러면 군생활 하시면서 병동에서 예. 혹시 이렇게 사망한 군인들도 많죠. 사망한 군인들은 정말 치료의 부작용보다도 영양실조로 많이 죽었어요. 아, 그때 1986년도부터 내가 예. 89년도에 제대될 때까지 82년도에 입대를 했거든요. 네. 89년도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은 걸 봤는데 무슨 질병으로 인한 그 사망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32살 내가 담당했던 그 환자의 경우를 보면 32살인데 고고는 탄강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일을 하시더라고요. 집이 예. 고고는이래요. 그런데 내일 모레 당장 제대될 그 병사예요. 근데 옷을 벗겨보니까 항문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뼈에 가죽만 씌어져 있어요. 나이는 32살이고. 예. 와, 그래서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이 환자가 과연 얼마나 살까 했더니 정말 아니다 싶으니까 인차 진짜 사망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또 혹시는 화장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앉은 채로 죽은 영양실조 환자도 봤어요. 그러네요. 화장실에 있던 쥐들도 다 전멸당할 정도로 쥐까지 다 잡아먹었거든요. 군인들도. 그게 바로 전방처소예요, 이게. 아니, 전현 지역은. 예. 후방부에서 해가지고 좀 심각한 아니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게는 생각했어요. 네. 아무래도 전방이기 때문에 일선 처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후방 물자만큼은 잘 공급되겠구니 했는데 그거나마도 안 되고 군의소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은 영양식이 기본 많이 나와요. 네. 찹쌀도 나오고 이것이 공급은 된다 하지만 그 공급에서 들어온 식량은 군의소나 또 사관장, 간호장을 통해서 다 중간에 달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야, 정말 여군이 북한의 여군이 지금 몇 명 정도 저는 하십니까?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해 군복무에도 뭐 북한의 군인이 몇 명이고 뭐 그걸 뭐 알아요, 솔직히. 그렇죠. 시키는 대로 그냥 예의할 뿐이지 그냥 움직이는 기계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정세를 알아요. 뭐 형편을 알아요. 정말 이제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네.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발전됐기 때문에 뭐 북한 군인은 얼마고 한국 군인은 얼마고 어떤 무기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지만 예. 북한에는 자동보청 그냥 감옥식 가철식 이게 전부 그거밖에 몰라요. 고사총 7.6mm 8.2mm 이거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군사복무를 11년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군사복무를 하게 되면 당에 입당을 그렇죠. 하는데 혹시 입당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조선노동당원이었죠. 그러셨군요. 예, 또 목사님 또 거꾸로 어떻게 입당하셨습니까? 한번 네. 물어봐 주세요. 네. 자, 당에 입당하려고 하면은 뭔가 특별한 공로를 세워야 그렇죠. 되는데 집사님은 어떤 경우로 입당을 하셨어요? 제가요. 네. 표창도 받았어요. 입당도 했고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입당에 그 원인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한테 영양실조 환자를 간호원 한 명당 25명씩 맡겨졌어요. 그런데 예, 예. 이 환자들을 우리가 자체로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어진 거는 도둑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그냥 훔쳐다가 그 환자들을 먹여 살리고 그 환자들이 회복되면 빠르고 더 많은 환자를 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입당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입당도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해서 제가 표창도 받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그러셨구나. 드는 거예요. 북한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두 표창. 맞아요. 구두 표창 받았어요. 추워 죽겠는데 뭔 구두냐. 그렇죠. 엄마가 동화를 달라고 해라. 그런 얘기도 웃기는 있었는데. 얘기죠. 가슴 아픈 또 이야기예요. 그것도 네,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정말 북한의 우리 군인들의 삶.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도 이 방송 듣고 계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이민군 군인 동무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집사님께서 북에 계실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고 전해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인민군대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해서 또 그렇죠. 인민을 위해서 예. 뭐 결사 옹위하겠다고 목숨을 다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 그 10년 세월 동안 당증을 매겠다고 정말 할진 못할진 다 하면서 군사복무를 이렇게 겪고 이렇게 또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집사님께서. 근데 그 집사님 탈출하시게 된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대되시고 나서 어디로 예. 배치를 받았습니까? 제대되고 제가 그 평산군 물개리에 있는 땅쿠 공장에 이제 그 군수 공장에 배치를 받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 와 보니까 식량도 안 주고 월급도 뭐 어쩌다 콩나물 뭐 가을 콩나물 놔듯이 한 번씩 주고 뭐 매일 공사만 내보내고 말이 군수품 공장이지 매일 수로 공사 내보내고 강뚝 공사 보내고 제대군들 모아가지고 맨날 그냥 돌격대식으로 일을 내미는 거예요. 군수 공장이라면 뭐 땅쿠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맨날 돌격대처럼 나가서 그냥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당문, 당증, 네, 네. 당증을 가지고 제가 당증을 몸에 진 채로 그 집을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그 당증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장마당에서 국수 파는 엄마한테 어머니 내가 저녁에 5시까지 꼭 국수값을 가지고 오겠으니까 이것을 외상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당증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당증까지 외상으로 맡긴 사람인데 돈을 안 가져려 싶어갖고 그 당증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런데 국수 한 그릇이 그때 5원이었어요. 네. 그 5원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 당증은 그 할머니 손에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가 당위원에다 뭐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당증은 그래서 외상값으로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아. 통일되면 한번 그 할머니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저희 꽃제비 생활이 시작된 거죠. 제대되자마자 그냥 나와서 30대 인생은 그냥 고스란히 꽃제비 인생으로 보낸 거예요. 아, 네. 아니 네.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또 군관으로도 그렇죠. 계시고 네. 하셨는데 정말 제대되고 나서 이렇게 고난이 시작이 됐는데. 네. 어머니가 그 군단장 요리사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다음에 아버지가 공병부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 학교 졸업하고 군대 나갈 때까지는 정말 부러운 거 없이 살았어요. 네. 엄마가 요리사니까 매일 들어오면서 그냥 막 생선 튀김도 갖고 오고 돼지고기도 갖고 오고 그래서 남 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잘 살았다는 것이 그냥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제대돼서 딱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이고. 아무것도 없지. 그때 제대비가 40원이었거든요. 아, 예. 그 40원 갖고 제대돼서 나와보니까 쌀값이 그때 7점, 8점 할 때였거든요. 아. 근데 와보니까 120원 하는 거예요. 그 40원에 나는 쌀도 한 키로 못 사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전전긍긍 그냥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야 그래도 살아남은 건 군대 나가서 그 했던 그 네. 날렵한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막 배추 뽑아먹고 무 뽑아먹고 그러면서 매도 많이 맞고 제대되고 이게 무슨 꼴일까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죽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 전국의 장마당은 다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어디 어디 제일 기억에 남는 데가 어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원산. 원산. 네, 그다음에 남포. 남포.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해산 장마당입니다. 해산이구나. 네. 네. 네. 그 뭐 남포나 원산은 항이니까. 그렇죠. 뭐. 그 항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예.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이런 쓰레기 버리는 게 있어요. 아, 예, 그 예, 이렇게 예. 포장해서 예, 오는 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주워서 비닐대로 또 그 안에 무슨 유리 양말 있잖아요. 그 예, 예, 예. 스타킹이라고 하죠. 예. 스타킹도 뭉태로 있으면 그런 거 쓰레기를 막 줍다 보면 무슨 게 이따금씩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가서 장마당에서 국수 한 그릇 그다음에 어묵국수라고 있어요. 네, 네. 예, 바다 풀로 만든 거 그거 한 그릇씩 받아 먹으면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거든요. 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밤에는 쥐가 빠글빠글빠글하고 막 머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거기면서 항에 숨어서 그나마 거기 못 들어오는 꽃제비들은 다 쫓겨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 그런 걸 뜯어서 팔면서 예,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그나마 그 항에서 있다가 어느 날 잡혀서 다 쫓겨나왔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야, 정말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삶인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북한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땅에는 아직도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고 우리 친척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네. 통일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아, 네. 예, 또 하나님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강건해지면서 네. 예, 믿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북녘에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어려움 속에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또 제대됐는데 꽃제비로서의 삶이 시작된 우리 집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집사님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강연도 하고 또 방송도 방송인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셨는데 북한에서의 그 삶이 또 북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군인들의 삶을 생각하며 집사님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이순실 집사님,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의 동포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죽을 힘이 있으면 살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죽음의 고비까지 갔지만 다시 이렇게 떳떳이 살아서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전사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또 기회가 생기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신앙 초대석, 오늘은 이순실 집사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대 찬양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보내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정호가 찬양합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못된 짓을 하다가 쓰러졌지만 모두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빌어라. 비록 못된 짓은 하였지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어찌 우리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 보고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고아 같은 우리에게 어버이의 정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였다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하여 주리라. 이제 내 노여움은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리면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버드나무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햇순이 새록새록 돋아 감람나무처럼 멋지고 레바논 숲처럼 향기로우리라. 이스라엘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며 농사지어 곡식을 거두리라. 포도덩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지리라. 내가 기도를 들어주고 돌보아주는데 에브라임이 다시 우상과 무엇 때문에 상관하랴. 나는 싱싱한 전나무와도 같고 너희가 따먹을 열매가 달린 과일나무와도 같다. 지혜가 있거든 이 일을 깨달아라. 슬기가 있거든 이 뜻을 알아라.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길은 곧은 길.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만 죄 없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리라. 신흥경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당신을 향한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더라.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당신을 향한 노래 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북한함 해외의 우리 민족 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월요일 보내십시오. Thank you.